채울 수 있던 너 그저 내 곁에 있어줄 것만으로도 내겐 힘이 돼 고맙단 말밖에 못하던 내가 널 향해 손을 내민다 그 손을 잡은 너와 함께 전부 다 더 큰 꿈을 외친다 내가 널 빛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가 있더라고 너가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둠이 되더라도 너의 곁에 내가 있어줄게 나와 같은 곳에 있어줄래 창밖은 너무 추워 나 혼자 남아있게 여기 내가 있어도 되잖아 I give you 내 자신을 비춰줬어 나도 날 몰라서 혼자 헤매였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리 창 너머로 보여 나와 같은 시간 같은 하루를 보내곤 했어 이제 나의 질문과 너의 대답이 퍼즐처럼 잘 막혀 나 나의 고민들과 너의 고민들의 교집합점을 다 찾아가 우리 환승의 케미 예배 몸은 모두 완벽해서 그래 함께라면 너를 통해 나를 보고 너도 나를 통해 너를 보는 멋진 장면 너의 곁에 내가 있어줄게 나와 있어줄래 창밖은 너무 추워 나 혼자 남아있겐 여긴 내가 있어 따뜻해지 나 와 I am you to me you 너와 있을 때 널 알 수 있어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돼줄래 발 맞추면서 달리자고 We go side by side 난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약속해줘 See myself in you Stay together you